아무것도 생각하지 마. 넌 아무 말도 꺼내지도 마. 해요, 그냥 내게 웃어줘. Hey, 난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. 이 모든 게 다 꿈인 것 같아. 해요, 사라지려 하지 마. Yeah. Is it true? Is it true? Is it true? Butterfly, butterfly. 멀리서 혼자 봤었다면 널 이리가 잊힌 같은 어둠 속 날 파키는 나비 요과. 네 작은 손짓하고 네 헌치를 잊어라. 사무실 스쳐넘는 바람 같아. 살포시 필요하는 먼지 같아. 넌 거기 있지만 왠지 자지 않아. Stop. 꿈 같은 넌 내게 butterfly. Hi. I'm true. I'm true. Mamolotule, 내게 약속해줄래. 손 내면 날아갈까. 부서질까. 겁나 겁나 겁나. 시간을 멈출래. 이 순간이 지나면 없었던 일이 될까. 넌 이럴까. 겁나 겁나 겁나. 심장은 메마를 소리를 내. 꿈인지 현실 잘 숨네. 나의 해변에 카프카의 조금씩 보러 가지 말아줘. 내 맘은 아직 너 위에 벌써 또 가져가. 가마가 누가 흘러. 난 그냥 이대로 증발하고 싶어. 내 사랑은 영원한 걸. 곁에 머물러줄래. 내게 약속해줄래. 손 내면 날아갈까. 부서질까. 겁나 겁나 겁나. 시간을 멈출래. 시간이 지나면 없었던 일이 될까. 난 이럴까. 겁나 겁나 겁나. Butterfly, like a butterfly. 마치 butterfly, but butterfly처럼. Butterfly, like a butterfly. 마치 butterfly.